50 languages. 50. شين. شين. في المسبح.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الطقس حار اليوم. 오늘 날씨가 더워요. 오늘 날씨가 더워요. لنذهب إلى المسبح. 우리 수영장에 갈까요? 우리 수영장에 갈까요? ألديك رغبة في السباحة؟ 수영하고 싶어요? 수영하고 싶어요? هل لديك منشفة؟ 수건 있어요? 수건 있어요? هل لديك لباس سباحة؟ 수영 바지 있어요? 수영 바지 있어요? هل لديك ثوب السباحة؟ 수영복 있어요? 수영복 있어요? أيمكنك السباحة؟ 수영할 수 있어요? 수영할 수 있어요? أيمكنك الغطس؟ 잠수할 수 있어요? 잠수할 수 있어요? أيمكنك القفز في الماء؟ 물에 뛰어들 수 있어요? 물에 뛰어들 수 있어요? أين الدش؟ 샤워기가 어디 있어요? 샤워기가 어디 있어요? أين غرفة تبديل الثياب؟ 탈의실이 어디 있어요? 탈의실이 어디 있어요? أين نظارة السباحة؟ 수경이 어디 있어요? 수경이 어디 있어요? هل الماء عميق؟ 물이 깊어요? 물이 깊어요? هل الماء نظيف؟ 물이 깨끗해요? 물이 깨끗해요? هل الماء دافئ؟ 물이 따뜻해요? 물이 따뜻해요? إنني أبرد. 추워요. 추워요. الماء بارد جدا. 물이 너무 차가워요. 물이 너무 차가워요. الآن سأخرج من الماء. 지금 물에서 나갈 거예요. 지금 물에서 나갈 거예요.